지나는 너에게 문득 느껴져 아주 두려웠던 순간 그게 어떤 마음인지 그리움 혹은 미움일까 어떤 날에 그런 날 있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내가